아프지 마요, 외롭지 마요, 행복하길 바래요. 오늘도 어제도 사실 그대 걱정돼 썼다 지워버린 잘 지내만 수십 개.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럴 리 없다는걸. 난 이기적이네요 끝까지. 내가 원망스러워 미칠 것만 같았겠죠. 만나지 말걸 그랬다며 다 후회했겠죠. 미워해서라도 날 잊지 않으려는 그대에게 감히 내가 이런 말 할 자격 없겠지만 제발. 아프지 마요, 외롭지 마요, 슬프지 말고자 나 하나 때문에. 아무리 그리워도 초라해지지 마요, 행복하길 바래요. 미안해요. Never meant to break your heart. 만날 땐 널 못 챙겨. 난데 이렇게 헤어지니까 너를 챙겨. I'll be sorry forever, forever. 욕해도 돼, 내 핑계로 술 마시고 실수해도 돼. 내가 좀 괴롭게 보란 듯이 웃어줄 순 없어도 어디 아프지만 말아줘. Beware. 내가 원망스러워 미칠 것만 같았겠죠. 잘해주지 말걸 그랬다며 후회했겠죠. 미워해서라도 날 간직해주려는 그대에게 감히 내가 이런 말 할 자격 없겠지만 제발. 아프지 마요, 외롭지 마요, 슬프지 마. 나 하나 때문에 아무리 그리워도 초라해지지 마요, 행복하길 바래요. 미안해요. 나보다 잘해줄 사람 만나길. 적어도 나 아는 사람 만나길. 너를 잃만큼 웃게 해줄 사람 위에 그 눈물 아껴둬요, 제발. 아프지 마요, 아프지 마요, 외롭지 마요, 외롭지 마요, 슬프지 말고자 내 하나 때문에.